오늘도 나는 널 기다립니다.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너만 생각하다가 지쳐 잠들어도 네가 꿈에 또 나타나 이렇게 쉽게 날 흔들어 놓고 도망치듯 떠나버린 너 미워해봐도 지우려 해도 자꾸 내 맘에 또 네가 찾아와 날 미치게 하고 내 가슴 멍들게 해 널 잊을 수 있게 제발 나를 도와줘 그럴 수 없는 내 마음 잘 알잖아